모두가 성공을 원해 이 까만 밤을 빛내는 별이 되고 싶어하지 그게 뭐가 됐든 댄서, 액터, 래퍼, whatever 정치가만 아닌 다행인데 뭐 Yeah. 그래 나도 이 서울의 밤에 별이라지 않아도 큰 별은 못 되겠지만 TVN 나오지 않는데다가 12밴 타고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많은 헤드폰과 스피커 그래서 내 음악들이 확인하고 있어 플레이어들은 유심히 확인하고 있어 Q의 rhymes, Q의 beats You ain't got 아닌 pure rap shit 난 그것들로 이 뿌연 밤에 도시를 밝혀 느낀다면 존경심을 갖춰 Cause we the stars always fall You can catch us whoever you are You can reach us whoever you are You can touch us whoever you are Cause we the stars always fall You can catch us whoever you are You can reach us whoever you are You can touch us whoever you are 모두가 성공을 원하지 까만 밤을 빛내는 별이 되고 싶어해 그게 뭐가 됐든 whatever. Mars, Venus, Jupiter and Pluto 스타들에게 빛나는 비결을 묻고 점을 쳐 하늘을 향해 공을 쏘아 그게 되고 싶어 하다가 그릇의 용량을 쏘아 서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 막달바 Esta puta vida loca 난 차라리 내가 밟고 있는 이 별 위에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데 집중할래 높은 데서 빛나는 삶 같은 건 니네 낯이 겉에 가슴은 넓어도 내 품 안에 한 번에 안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음을 알았거든 내게 있어 중요한 별은 My friends, my girl, my fans and my family Put your hands up high if you understand me Cause we the stars, always far You can't catch us, whoever you are You can't reach us, whoever you are You can't touch us, whoever you are Cause we the stars Always far, you just can't catch us, whoever you are. No, you can't reach us, whoever you are. You can't touch us, whoever you are. Cause we're the stars far away. Try and catch us if you can. 모두가 성공을 원하지 까만 밤을 빛내는 별이 되고 싶어해 그게 뭐가 됐든 난 아직 기억해 이걸 시작한 계기가 돈과 여자 명예 때문이란 얘기야 물론 당연히 좋아서 시작했지 근데 동전 한 푼 안 받고서 누가 하겠니 팬들한테 사인할 때 내 기분은 좋아 만약 집어친다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 We the stars 어떤 말로 해야 너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 난 계속 오르겠어 그래 할 거야 나의 눈앞에 꽉 찬 객석이 보일 때까지 Yeah I won't stop 어렵고 물론 했으니 하지마 원망 물론 너에게도 다른 길은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눈을 감고 외쳐 Get the money We the stars always far You can't catch us whoever you are You can't reach us whoever you are And you can't touch us whoever you are Cause we the stars always far You can't catch us whoever you are And you can't reach us whoever you are You can't touch us whoever you are Cause we the stars